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1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구대속 제1번 조선인 교육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